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낙담하신 적 삶에서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내 한계를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상황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이러한 결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큰 결단. 하나님, 제가 오히려 한번 이 상황에서 찬양해 볼게요. 찬양하기 너무 힘들지만 제가 큰 결단을 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며 기뻐할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세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천사 주님 앞. 찬양 함께 했습니다.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을 함께 했어요. 조금 신나는 찬양으로 오늘 첫 곡 문을 열었는데요. 힘든 순간 여러분들 오히려 그래 한번 결단해보자 찬양해보는 거 어떨까 하면서 오늘은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톡으로도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프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네, 상큼한 오후 오늘 벌써 화요일이에요. 23일 화요일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성경 말씀 3장 읽기는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이 전도서 마지막 장 읽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쯤에서 깜짝 문자 퀴즈 문제 드릴게요. 오늘 읽을 본문은 전도서 12장과 이 본문의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다음 본문이자 이사야 전 본문인데요. 성경 본문 어느 본문인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문자 퀴즈 문제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류 문자 샵 1069, 우물장 1069번으로 두 글자거든요. 정답 보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보낼게요. 우리 정민 성도님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히려 찬양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의 문자 퀴즈 문제 보내주시고요. 찬양 이어지는 곡 소개합니다.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 후에는요. 9월 7일이죠.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찬양대 합창제가 열리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로 꾸며갈게요. 예수의 그날까지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 앤 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 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의미 깊은 창사 60주년 기념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오는 9월 7일이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여러 합창단의 찬양과 더불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곳곳에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상큼한 오프에서는 총 기획을 맡으시며 그만큼 뜨거운 기도로서 함께 준비하고 계신 대구극동방송의 박광현 지사장님을 이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조피디님 안녕하세요. 박광현입니다. 네, 낯익은 음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예.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 시간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더운 날씨지만 또 대구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역시 뭐 날씨가 인사가 되는 것 같아요.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부른대요. 네. 대구하고 아프리카의 합성어죠. 네. 너무 더우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대구만 더운 것이 아니고 모든 전국이 다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데 여름 사역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사 편성국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를 혹시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네. 광주와 대구에서 지사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지사장님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장님,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9월 7일입니다. 네, 그렇죠.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극동방송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찬양 합창제 굉장히 역사성도 있고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인데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찬양대 합창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회가 197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건 네. 합창대회가 아니라 합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연의 무대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76년 그리고 저희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네. 지금 60주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주년 기념행사로 시작된 것이 찬양대합창제입니다. 초기에는 성가대합창제 이렇게 불렸는데요. 네. 1회 합창제는 류관순 기념관에서 6개 교회 찬양대가 참석해서 시작이 됐고요. 매년 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순회공연, 미국순회공연 등 합창제만 한 것이 아니고 순회공연까지도 감당하면서 매년 열려오다가요. 네. 50주년이 되었던 2006년이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에도 제가 50주년 기념 찬양대 합창제 때 제가 진행으로 섬겼다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또 10년 만에 네. 이 행사를 섬기게 됐는데요. 2006년 50주년 찬양대 합창제부터는 경연으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해는 복음성가 경연대회 그리고 한 회는 찬양대 합창제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대 합창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자가 큰 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과 관련돼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150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팔, 비파, 수금,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뭐 재금으로 찬양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대자가 모두 함께 마음을 합해서 크게 네. 여호와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뜻을 이 찬양 대합창제라는 이 행사의 제목에 네.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함께 크게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역사성만큼이나 증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귀한 합창제 어떠한 합창단들이 출연하는지 출연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조금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창사 60주년 찬양대 합창제는 그래서 연합과 화합에 좀 방점을 두고 찬양대를 좀 꾸몄습니다. 그래서 네. 기획 찬양대, 기획 합창단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요. 올해는 먼저 교회 합창단 찬양단으로는 방주교회 찬양단,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가 네. 함께하고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주은의 찬양대 이렇게 세 개 교회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캐나다에서 시온선교 합창단이 네.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육군 본부교회 네. 연합성가대가 군 대표로 참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 카네기홀 공연을 잘 마치고 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연합합창단 500명이 또 함께 이 무대에 서게 네. 되고 이번에 특별히 기획 합창단 두 개를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하나는 동서화합입니다.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영남과 호남의 화합 네. 그 동서화합 합창단을 저희가 기획 찬양대로 만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남북 통일 합창단을 또 기획 합창단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계시는데 동서화합 합창단은 영남에 있는 대구와 부산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네. 그리고 호남에 있는 광주와 목포의 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 이렇게 네 개 합창단이 연합으로 동서의 화합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요. 통일합창단은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 우리 성도들 황금종교회 네. 성도들과 영락교회 찬양대 그리고 네. 안사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연합통일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합창단이 또 한 무대를 꾸미는데 네. 이 합창단 지휘는 영락교회 안산시립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합창계의 큰 지휘자이시죠. 이화여대 박신화 교수님께서 네. 이 합창단을 또 꾸며주고 계시고 마지막 피날레는 우리의 전통인 할렐루야 코러스로 네. 마치게 됩니다. 대학교 합창단을 저희가 또 하나 출연을 했는데요. 네. 강남대학교 합창단이 이승희 교수님이 지휘하는 합창단이 또 함께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 합창단인 만큼 정말 풍성한 하모니와 더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합창제가 될 듯 싶은데요. 혹시 또 다른 이번 합창제만의 어떤 장점이나 특색도 있을까요, 지사장님? 네.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가 화합하고 네. 지역이 화합하고 또 해외에 있는 합창단이 또 함께 들어오고 군인 또 네. 합창대 성가대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경연이 아닌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형식을 띄웠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이자 화합의 자리이자 연합의 자리인 그러한 찬양대 합창제입니다. 아마 그만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만큼 기도 제목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기도 제목과 함께 또 함께 해주시길 동의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드렸던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호흡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레파토리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곡, 성도들이 함께 읊조릴 수 있는 곡들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합창곡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모두 함께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고요. 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도 캐나다에서 한 120여 명이 오시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한 천여 명이 올라오세요. 네.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준비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아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한 바람이 있다면 찬양의 감격을 사모하는 분들이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은혜의 자리에는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은혜는 함께 할 때에 네.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함께 하는 자리고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찬양할 때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전파 선교사님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30%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점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찬양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성함과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를 남겨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찬양입니다. 찬양합창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대구극동방송 박광현 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찬양대학창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찬양 두 글자 적으시고요. 성함과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전화는요. 02320-0500번, 02320-050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은이 아니면 찬양 함께 하시겠고요. 광고 후에 이어갑니다.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U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U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U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U플러스 패밀리샵.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찬양대학 창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찬양 두 글자 남겨주고 계신데 한 가지 안내사항도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인데요. 오후 1시부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600회 특집 전국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극동 아트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어게인 1974이라는 네, 멋진 이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도요. 만나고 하시고 성함과 참석 인원수를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저희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Praise His Holy Name 마지막 찬양 라이프로드 싱어즈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정답 마치기 전에 발표해야 되겠죠. 오늘 문자 퀴즈 문제는요. 전도서 다음 본문이죠. 성경의 본문은 아가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두 분 선정했는데요. 7017번님 그리고 0438번님께 드릴게요. 7017번님 0438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안나였습니다. Shut up.